¿Tu girl group favorito hizo un comeback? ¿Tu idol favorito se va a casar? ¿Tu boy band favorita rompió un nuevo récord? ¿Tienes mucho de qué hablar sobre K-pop y nadie con quien compartirlo? Únete a Radio Station K-pop y comparte con nuestra comunidad las mejores noticias y contenido. No te quedes sin decir lo que piensas, lo que te emociona, lo que te interesa. En Radio Station K-pop tenemos un espacio para ti. No esperes más y contáctanos a través de nuestra página de Facebook Station K-pop. Recuerda, el mejor contenido lo encontrarás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Solo tú, la radio y la noche, en La Hora Corazón. Un programa de Station K-Pop. Que la luna y las estrellas iluminen tus sueños. 더 거리는 소리 하나도 없이 그렇게 구렁이 다 넘어 가득 부드럽게 날 속였지. 참 대단한 쇼를 봐서 내가 네 턱에 표도 안 사고 다 공짜로 좋은 자리였다. 하지만 너 이제는 바이바이. 하지 말고 날 구하고 사라져주는 거야. 뒤집으면 나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옆에 누가 서 있대도 내가 웃어줄 수가 있을까. 그땐 잘 가라는 그 한마디가 왜 그리 쉬운지. 어차피 이러다 말겠지 했나봐. Yeah. 네가 없이 길어진 밤 너를 기다리는 시간 계속 멀어지는 모습에 밤새 잠 못 들어. 어색해진 내 하루 내 끝에 너 사라질 때 그때 웃으며 만날 수 있을까. 우후. 아주 조금 만 더 내 곁에 서 있어줘. 너를 봐도 웃을 만큼만 더 있어줘. 혹시 다른 사람 곁에 없다면 그냥 그 뒤에 있을게. 내 곁에 서 있어. 가면 지워질까 겁이 나던 마음이 아파 바보처럼 널 잊지 못하는 게 싫어하던 이별 노래가 널 위로해주는 지금 난 네가 많이 생각이 나. 이제 아주 조금만 더 내 곁에 서 이곳에 그대는 없어 이젠 마지막인 걸 알았더라면 잘가 한마디라도 할걸. 신은 공평하지 않아 시간은 멈춰주지도 않아 시작과 끝은 같지 않아.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게. 거짓말만 약속한 시간만 가 하지만 그 말은 bye. 아직은 나 준비가 안 됐지만 pray for your life. 나에게 say yeah 잘 지내나요 이제 yeah 물어보나요. 거기서라도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내게 say yeah 울 수 있겠지 내일 yeah 후회되는지 그때까지 have a good day have 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아직도 지우지 못해 너와 나눈 대화. 평생 안 없어질 일이 참 외로워. 잊고 살자 하면서 또 돌아봐. 기억할게 두 번의 키스와 비. 난 이던 거 못나. 우린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 널 닮아 몸에 pain. 말투 행동만 남아. 새벽이 되면 문을 열고 날 원망해줘. 연기가 돼 날아가는 그대 잡히지 않아. 거짓말 말 야속한 시간만 가. 마지막 그 말은 bye. 아직은 나 준비가 안 됐지만 pray for your life. 나에게 say yeah. 잘 지내나요 이제야 yeah. 물어보내요 여기서라도.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네가 돼야 울 수 있겠지. 네 이제야 후회되는지. 그때까지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없어요. 그저 눈 감고 기도하는 것뿐. 아직 그대의 용기 남은 나의 두 손을 빌어줄게. 그곳까지 내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No. 너 없는 하루 의미 없다고. 나는 말 없다고 내게로 와. 답답한 거리 위를 서성이던 나에게 스쳐 들리는 무심한 그 한마디 Hello, Hello 조금 낯설어도 어색하지 않았던 좋은 느낌 너에게 기대어도 되는 걸까 걱정스레 몹시 구겨진 진심을 펼쳐보면 Thank you, thank you 그저 고맙다는 솔직함이 전해지고 있어 그래요 Hello, hello 귀여운 나의 천사여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줘요 그리고 Thank you, thank you 너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No, no, no, no 고맙다는 그 말뿐이죠 답답한 거리 위를 서성이던 나에게 들리는 무심한 그 한마디 Hello, Hello 조금 낯설어도 어색하지 않았던 좋은 느낌 너에게 기대어도 되는 걸까 걱정스레 몹시 구겨진 진심을 펼쳐보면 Thank you, thank you 그저 고맙다는 솔직함이 전해지고 있어 그래요 Hello, hello 귀여운 나의 천사여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줘요 싶은 한마디 No, no, no, no 고맙다는 그 말뿐이죠 그저 고맙다는 그 말뿐이죠 또다시 어둠이죠. 옥상에 올라가 바람 부는 차가운 도시를 쳐 따보한 널 찾을까 봐 흐릿한 기억 구름같이 잡아봐도 도망가지 날아봐도 못 나지 꽉 막힌 도로 같이 정리가 안 되는 머릿속 그대를 찾을게 어디라도 고개를 숙이진 않을게 그대가 이곳에 있더라도 모든 걸 걸고 찾아갈게 I'll find you Be my angel 그대가 어디에 있던 Sorry I will find you 누군가 찾기 전에 내 잘못을 알고 있어 One more time 누군가의 손길이 먼저 닿지 않게 내가 점점 멀어져가는 사랑 무겁게 나를 찾아 앉아 울지 말고 내 손을 잡아봐요. 당신의 그 모든 걸 지켜줄게요. 외톨이인 채로 내 버려두지 않을래요. 그대의 가슴에 내 마음이 닿고 있으니까요. 그대 슬픔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 따스함을 전해주고 싶을 뿐. 거기 앉아 울지 말고 내 눈을 바라봐요. 오래전 기억들도 다 말해봐요. 잃어버린 것들은 이제 다 지워버려요. 언제나 그대만을 위해 여기 서 있을게요. 그대 버려두지 않을래요. 그대의 가슴에 내 마음이 닿고 있으니까요. I promise you. 그대가 그리워서 내일 나 혼자서 Okay.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어쩔 수 없나 봐. 더 돌이킬 수 없는 그 끝에 내가 있지. 그리고 네가 있지. 아무 말 없어도 난 모든 걸 알고 있었지. 사랑 그 숨 막히던 순간 모든 게 너였지. 내 생활에서 나를 잊었지. 모든 게 그렇게 다 버리고 또 나를 잊었지. 잃어버린 너를 정리하려 가끔 나 거리에 서서 너와 비슷한 뒷모습에 인해 주저앉고 말지. 아직 남아있나 봐. 미련하게도 여전히 난 너를 아직도 난 너를 사랑 그 숨 막히던 순간 모든 게 너였지. 내 생활에서 나를 잊었지. 모든 게 그렇게 다 버리고 또 나를 잊었지. 잃어버린 너를 정리하려 작은 표정 하나하나 방식의 아름다운 그림 모든 게 다 바래고 지워져도 간직하고 있을게 Esta noche queremos ser parte de tus sueños. Deja que la noche te cubra mientras escuchas a las estrellas. Gracias por acompañarnos. Hasta la próxima. ¿Te gustan las historias de terror? Historias de miedo para contar en la oscuridad. ¿Te gusta el miedo? ¿Y disfrutar de canciones de K-pop? Bienvenidos a Sótano Turro. Yo soy DJ Jess y yo. Cada semana una investigación nueva. No te lo puedes perder. Todos los viernes a partir de las 8 de la noche. Solo a través de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